조금 다른 피부이긴 하지만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순 없어. I'm so so so so happy. 남들과 좀 다른 거란 것이 내겐 있잖아. 꿈에 꿈에 그